조선의 강소약수 공장이 연간 수천 톤 능력의 통약수 생산 공정이 새로 꾸려져 약수 생산량이 1.2배로 늘어났습니다. 공장에서는 세척 공정을 새롭게 설치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살균 능력을 더 높였으며 통합생산 체계에 통약수 생산 공정에 따르는 PLC 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무균화, 무진화도 실현했습니다. 강소약수는 간기능장애, 비만증, 당뇨병, 소화기 질병 등의 특효가 있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